익숙해질 때면 붉게 물든 내 맘은 또 너를 그려내고 너의 곁에 단 모든 게 어지러워져 별이 쏟아지던 밤 Your love makes me wonder Boy I've been dreaming about you 온종일 thinking about you 눈 뜨면 어김없이 스며드는 너의 목소리에 How should I say my love 기다려도 without you 시간은 자꾸 멈춰 꿈속에서 너는 더 선명해지는 걸 Baby Don't never